주 한잔 홀로 집에 가다 생각난 오늘따라 네 얼굴 생각나. 잘 지냈니 하는 그대 작은 목소리 누구보다 익숙했던 목소리. 그땐 무슨 일로 널 울렸을까. 어떤 잘못들로 헤어졌을까. 우리 지금 한잔하는 건 어떨까요. 시간이 괜찮다면 둘이 같이 갔던 그곳이 기억난다면. 오늘 오랜만에 만나지 난 널 이야기하며 추억 한잔 할까요. 이별하고 매일 무거웠던 발걸음 너에게 가려고 가벼워진다. 혹시 언제부터 서로의 마음이 멀어졌을까. 우리 지금 한잔하는 건 어떨까요. 시간이 괜찮다면 둘이 같이 갔던 그곳이 기억난다면. 오늘 오랜만에 만나지 난 널 이야기하며 추억 한잔 할까요. 다시 사랑한단 그 말을 한다면 어떤 표정 지을까. 어떤 표정으로 사랑을 내게 말할까. 우와. 오늘만은 마냥 좋았던 예전 그때처럼 추억 한잔 할까요. 이별하고 매일 무거웠던 발걸음 너에게 가려고 가벼워진다.